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의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제가 로마서 6장 15절부터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상세하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신분을 아주 대조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 이런 표현을 했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지니까 우리가 조금 현시대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세상에서의 인간관계에서는 뭐 이 종이라는 이 단어 다 사라진 옛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죠. 종이나 노예나 혹은 하인이라는 이런 부류들이 옛날에는 있었고 요즘은 이미 이제 다 사라진 그런 단어들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종이나 노예, 하인이라는 이 부류들은 자신의 신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되어 있거나 또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 누구도 이제 그런 신분적인 속박을 당하지 않겠지만,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또 요즘도 보면은 뭐 노예, 종이라는 단어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다, 뭐 인터넷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어떤 것이든지 속박당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가지지 못하는,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 종에 대하여 어떤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16절을 보면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주 쉽게 간략하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즉 어느 대상에게 순종하며 사느냐 하는 것으로서 누구의 종이 되느냐를 결정짓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째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라고 이렇게 우리의 옛 신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옛 신분에 대한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분명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것을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옛 신분, 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그런 말씀하면서 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래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본래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본래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형편이 그러했다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 그 단어가 바로 본래라고 하는 그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인생들은 누구나 완전히 타락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그러한 사실도 이 본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들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분명하게 인식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도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통해서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종으로서의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라는 것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상 또는 본래라는 말은 우리의 모습이 해결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본래라는 말은 우리의 능력으로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된 우리의 신분,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감사하리로다라고 했죠. 이처럼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찬양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본래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봅니다. 본래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체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본래의 우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극복해야 됩니다. 본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본래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오늘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본래 본질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이 본래 본질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본래 본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그 사람 본래 그런 사람이야. 본질적으로 그런 인간을 누가 어떻게 해? 할 수 없어. 그냥 내버려 둬.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서 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표현대로 죄의 종으로서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본래를 뒤엎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복음을 통해서 교훈의 본을 전해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순종하면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래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시고도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 전해줄 때에 우리가 과연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언제나 겸손하게 모든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으로 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길로 접어들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 은혜의 길로 인도해서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의의 종이 된 이 귀한 신분 속에서 우리는 이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그 받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규정하는 죄에 얽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는 것은 율법이 규정하는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이후에도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물론 아직도 죄인입니다.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결코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받은 은혜를 마음껏 사모하면서 누리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서 죄에게는 해방되고 의를 향해서는 종이 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면서 감사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교훈에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맡기면서 또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마땅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의는 언제나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지는 쉽고 한 가지는 어려우니 왜 우리가 종종 죄에게 종이 되는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에게 그리고 교훈의 순종함은 언제나 아름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 어려운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면서 또 우리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이 의의 종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죄의 종으로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사 의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사명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며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의의 종이 된 이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